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의 약속으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온다고 해도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할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표식인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그 규범인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나 회개와 믿음으로 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로 문제가 제기되자 바울과 바나바 또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 가운데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받아들이게 그 사건들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모두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또 할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by grace, through faith,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으며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툼과 변론 끝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또 여겨지는 이 야고보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려고 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모아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그의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장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현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기의 택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먼저 베드로를 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둘째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셋째는 음행, 넷째는 목 졸라 죽이는 것, 다섯째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야고보는 그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할례나 또 유대 풍습의 전부를 덧붙여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행함이 없이 믿음만을 통하여서 은혜만으로 인한 것을 그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동료 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습을 삼감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야기할 때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크리노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확신 가운데 판단한다 그리고 나는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확신하고 또 판단하고 또 결정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가 이 가운데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모세의 율법과 관습에 익숙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과 다툼 가운데서 처음 경험하면서 무엇이 옳은가 알지 못하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 야고보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았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확신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서로 주장을 옳다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야고보의 제안에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들과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이 야고보의 제안에 22절에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다 이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해 보니까 또 그 결정을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논의했지만 그들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28절에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린 이 결정은 치열한 다툼과 논쟁 가운데 내린 그들의 결론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성령과 우리. 이 결론의 주체가 성령과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라 하고 또 신중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닌 역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또한 또 반대로 성령이 아무리 강력한 역사를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또 그들이 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과 교회 또 성령과 성도들 간의 아주 특별한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써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또 그들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일들에 감당하고 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성도들의 반응을 통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의 앞에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또 깨달아져서 함께 그 일을 추진해가는 은혜, 나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말씀도 정해진 것도 이것이 정경이로 정해졌을 그때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서들과 또 편지들 가운데 사도들이 쓴 편지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또 신약으로 저 신약을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경으로 인정할 그때에도 그들이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은 그들이 나의 결정을 이것으로 하자 그래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모든 말씀 가운데 일치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것을 신약으로 New Testament으로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것이지 그들이 정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여 또 이방 선교의 선교사인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비판이나 시기 또한 질투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갑자기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한다는 거야. 또 자기들만 하나님 믿어?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이 다 하는 거지 뭐. 아 여기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리로 간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또 열정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조각의 편지에 불과했지만 이 한 조각의 편지가 세계를 향하여서 이방 선교를 향하여서 그 내딛는 그들의 선교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었겠어요. 이방인들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발길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자신감과 또 용기를 심어주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너희들이 희생하는 거, 너희들의 그 열정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온 교회가 너희들의 그 수고를 알고 그것들을 사랑하니 너희들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LA 미션팀이 개척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애들이 아뭐 유세를 가는데 뭐 얼마나 하면 하겠어, 3개월하면 얼마나 하겠어. 또 LA 큰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큰 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셔서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도 아이들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뭐라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저 부르신 그 사명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미션팀들 또 유스 아이를 보시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딸들 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너무 수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너희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를 얻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확신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성령이 주체했던 그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한 공동체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